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는 이 수요일 저녁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저녁 빗속을 걸어서 이 길까지 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이 여기시는 축복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다운 은혜 체험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또 그 체험이 진정한 체험이라면 어떤 표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참된 은혜 체험인가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의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요한이 그 이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천국의 비밀들을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의 그 영적인 영안을 여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봅시다. 열심히 노력하고 인격적으로 도야를 하고 부지런하게 살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는 심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상의 삶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것에 보화를 간직해서 그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도구로서의 삶을 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열린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시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아무도 볼 수 없었던 미래의 모든 비밀들과 장차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이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교회에 대한 상태였어요. 2장에서부터 2장, 3장에 걸쳐서 일곱 교회의 상태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서야 계시의 내용이 4장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순서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뭔가 깊은 신앙의 체험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참된 체험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같은 성령이 주시는 체험이라도 그 체험을 어떠한 틀 속에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여기에다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대롱에다 보면 기다란 모양이 되죠. 먼저 자기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2장과 3장에서 이전에는 아마 요한은 알 수 없었을 것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지방에서 목회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셨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봤다.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데 설마 자기가 목회하던 그 교회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하늘이 열리면서 자신의 교회의 상태, 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수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체험만을 추구해가지고는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체험 이전에 먼저 내가 지금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깨닫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우리의 이 시대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이 굉장히 부정확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은 자신의 생각과 말하자면 건설될 때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한 그릇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교회를 보고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너지듯 낙심하고 비관해야 되는데 낙관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낙망하는 이러한 뒤죽박죽의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이 그렇게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계시로서 보여주셨어요. 틀림없이 요한은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평가들을 보면서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필요성을 느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보기를 원했을 거다.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서부터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일찍이 누구에게도 보이신 적이 없던 마지막 날에 되어질 위대한 일들에 대한 모든 계시들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요한만큼 신비체험을 극적으로 그것도 풍성하게 예? 진짜 바울이 말한 대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심오한 영적인 체험, 신비의 체험을 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광경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파크로 썼고 그 다음에 일곱 인으로 봉하였어요.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봉했겠죠. 인봉을 했는데 뜯어볼 수 없게끔 그렇게 봉했는데 어떤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이 책을 펼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 책을 펴기 위해서 인봉한 것을 뗄 것인가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는 말이 하늘 위나 땅이나 땅 아래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심지어는 보거나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 책은 분명한 사실은 그 책을 열면 그 책 속에 그러면 그 위대한 계시 앞에서 우리들과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문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두루마리에. 그런데 그 책이 봉함된 상태에서 이 책을 누구도 뗄 수 없게끔 하나님이 봉인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뗄 사람이 천사들 중에도 없고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없고 말하자면 땅 속에 있는 피조물 중에도 누구도 와서 그 인봉을 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인봉을 떼어야 했는데 그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어떻게?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울었다는 말이 영어의 cry, 소리를 내서 방성되고 가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아주 심하게 큰 소리로 목 놓아서 지금 밤모섬에서 목 놓아서 우는 것이에요. 근데 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 책을 볼 수 없다기보다도 더 급한 것은 뭐예요? 뗄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뗄 자가 없다는 사실. 왜? 떼기만 하면은 볼 텐데 그걸 뗄 자가 없다는 사실이 지금 이 세례 요한으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통곡하면서 울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의 체험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이러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을 인하여서는 자랑을 하는 사람, 간증을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거나 보면서 놀랍게 깨달은 사실은 간증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죠? 그러나 이 요한은 그 하나님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시고 말하자면 밤모섬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몸은 이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 날에 되어질 위대한 계시들을 혼자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이 분에 넘치는 엄청난 신비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체험으로 충분하다는 겁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계시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신비한 은혜의 체험을 하면서 그 자기가 체험한 그 체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가난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지극히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 그런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지 모를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이 점에서 우리에게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을 여시고 홀로 그 요한 한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날에 되어질 위대한 일들의 놀라운 계시를 모두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전에 일찍이 체험한 적이 없는 하늘의 모든 신비와 마지막 일에 되어질 크고 위대한 모든 일들의 비밀을 한 손에 쥐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위대한 모든 계시보다도 펴볼 수 없는 묶여진 그 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 계시의 말씀이 담긴 그 책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통곡하며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런 놀랍고 신비하고 은혜로운, 말하자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극단적인 신비의 체험을 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받는 바는 기록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요한계시록을 끝낼 수 있었어요. 교회 역사 속에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참된 체험을 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참 하나님이 보낸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은 그 놀라운 신비의 체험 속에서 그 체험을 하면 할수록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탐구에 목마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은혜 체험은 이 요한의 체험과 같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집회를 나가거나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부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그건 여지 없어요. 한 사람은 아예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배우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부여해지는 사람. 이번에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차체 시간에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제주도에 이제 목회자들이 모인 세미나인데요. 제가 강사로 갔어요. 오늘날의 그 교회의 그 물량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축복 일변도의 그 모든 설교들이 과연 복음적인가 하는 문제를 진단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크게 실족한 사람이 아마 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는 몰랐지.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 오늘 그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신유 하나로, 신유의 능력 하나로 교회를 세워서 개척을 하고 지금 이끌어오고 있는 그 사람인데 교수님의 강의가 걸려서 안 듣더니 결국은 안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분이 목회하는 건 정반대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근데 그런 병을 낳은 사람들이 반드시 그 병 나은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오죽했으면은 몇 달 전에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더니 그 교회 여전도사님이 여자 홀몸으로 교회를 지하실에 개척을 해서 죽을둥살둥하면서 사람들을 막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암 사형 선고를 받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가가지고 정말 그 피고름 받아내면서 기도해가지고 살려놨는데, 낳고 나니까는 눈물 흘려 기도할 땐 언제고,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낳은 게 아니라 낳을 때가 돼서 낳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 저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고 손 좀 보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손 보시면 어떡하겠냐고. 아니 그러면서 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교수님 그게 내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는 거. 물론 내가 하도 섭섭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 나오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손 보시고 전처럼 아파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예? 손 안 보셔가지고 하나님이 버려두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다 그거 고백 안 하고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주님 손좀 보시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한대요. 인간적으로 너무 상심이 되고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주일날 교회 앞을 그 뭐야 그 뭐라 그래 등산 갈때 미고 다니는 거, 에? 왜? 배낭을. 배낭을 메고 모자를 쓰고 놀러 가는 걸 보면 이 오장육부가 뒤틀려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포기, 나 저처럼 좀 포기하고 살면은 안 그럴 텐데. 포기를 다 못했죠. 그렇지만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너무 어떤 때 너무 억울하고 너무 눈물 나도록 정말 그 밉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좀 보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손좀 보시옵소서 기도하는 거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계속해도 되는데, 그 미운 마음이 들 때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시오. 내가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놀랍고 신비한 체험들을 했는데, 그 체험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계속 부서지고 깨어지는 체험이 동반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신앙이 너무 온전해져요. 너무 온전해져요. 온전해지고 정말 신차져요. 오늘 이 요한을 보십시오. 그 놀라운 체험을 누가 했어요? 누가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그 위대한 모습을 다 보고, 누가 그 하늘을 열고 모든 것을 보여주며 이것을 기록해서 내 이름으로 모든 교회에 보내어서 알리라고까지 말한 그런 명령을 받았던 신령한, 도에 넘치는 신령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도들을 능가하는 놀라운 체험을 이 요한은 다 했어요. 그런데도 요한의 마음은 부요해진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체험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이 요한의 말하자면 관심은 더 깊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 생활을 다 해보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고, 더군다나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그만두더라도 이 두 가지를 균형되게 추구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소수예요. 전부 다 한쪽으로 가요. 자기가 체험한 것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것은 하찮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쪽은 성경만 열심히, 아볼로처럼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는 쪽이고, 또 한쪽은 맨날 불태로 다니는 그런 말하자면 체험만을 강조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라는 거 아세요? 그거는 죽으려고 요서 쓰고 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물까지 안 먹으면 일주일밖에 못 살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 양창선 씨인가 그 사람 탄광에서 갇혔다가 물만 먹고 살다가 나왔죠. 그때 20몇일이었어요. 그게 인간 승리라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한 달 이상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에서는 75일까지 금식한 사람이 나와요. 그거는 어때요? 이미 그때쯤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망은 포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에서 잘 되는 일, 이름을 날리는 일, 자기 장래,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일단 40일 기도 한 사람, 그 40일 기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거를 결단하고 신앙에 옮겼다는 면에 대해서는 깊이 존경해요. 그분이 생각하는 게 나랑 틀려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존경해요. 그거 생명 내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내 아는 전도사님 하나도 삼각산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내려오다가 내려오면은 그냥 내려와서 실려 가야 돼요. 들것에. 근데 내려오다가 구멍가게에서 우유를 사 먹었어요. 그 먹으면 되겠어요? 이제 이미 이 속의 모든 기능이 거의 생명만 붙어 있는 상태예요. 먹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가리면 안 되죠. 꿀 같은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금식하다가 죽어요. 뭐 하루나 이틀하고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해당 사항 없어요. 나도 죽을 뻔했구나. 그러지 말라고. 그 뭐 하루 이틀하고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요. 그건 40일 정도 하고는 완전히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주위에 40일 기도한 사람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본인들의 고백도 그래. 40일 금식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냐면 깊이 빠져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실 때 이 피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십자가에 대한 체험이죠. 그런 유사한 체험들을 40일 기도 속에 뭐 각가지 많은 체험들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거는 하나님이 신령한 체험을 안 줘도 이미 헛것이 보일 정도의 그런 아니 헛것은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육신의 기력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어떤 의미에서 금식 기도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뭐냐면 자기를 모두 죽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의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금식 기도의 참된 의미는 집중이에요. 그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에.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려고 해도 그런 체험들을 받아들이기에 그런 체험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신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정도로 가잖아요. 그럼 난 존경해. 진짜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궁금하면 사흘만 굶어봐요.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거는 생명 내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한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여러 번 받아왔어요. 또 동료들도 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뿐이에요.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비한 체험이 그때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지지난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잘못 세워진 신앙에 대한 견해와 자아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들을 새롭게 무너지고 파멸되고 부서지고 깨트려진 후에 새롭게 세워지는 체험이 선행되어야지만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제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정도나 되는 그 엄청난 기간을 금식기도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웠잖아요.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말씀이, 그게 첫 번째 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정말 가장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그 말하자면은 대견하다는 듯한 눈초리를 계속 쳐다봐가지고는 영적인 삶의 진보가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내가 아는 부인 하나가 있는데, 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인생의 막장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정신병자 비슷하게 됐어요. 사모님인데. 근데 그 상황을 이렇게 볼 때에 나는 그냥 내 삼자인 내가 저러고 어떻게 살까? 소망 없다. 그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자를 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치우쳤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만큼 아집이 강한 거예요. 거의 정신, 우리 생각에는 거의 그런 정도의, 제 생각에는 그런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모든 방법에 다 호소해보고 이제는 완전히 소망 없이 그렇기가 됐으니까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겠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게 인간. 그러니까 어때요? 40일 금식 기도보다도 더 축복된 것.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그 40일 금식 기도 중안에서 하늘이 열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서신 것을 보고 마지막 날에 되어질 위대한 일들의 계시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게 최대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무너져서 성경이 다시 보이게 되는, 네? 이제는 상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서 기독교 신앙 그 자체가 계시의 빛 아래서 새롭게 보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각성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신비의 체험을 하면 할수록 그 체험 때문에 자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지푸라기 같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체험을 하면 할수록 그 체험을 나에게 주시는 그 체험 뒤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에 대해서 깨닫기를 사모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체험 그 자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다시 체험하게 되고 체험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체험의 깊이만큼의 성경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 체험은 위험한 체험이 되기 쉬워요. 엊그제도 어느 학생이 저한테 그 레포트에다 써내면서 제가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된 게 아니라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은 다시 그러지 못한 삶을 산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실 때에 그 체험이 참된 체험이라면 그것을 체험하게 그것을 체험하는 그것을 향한 갈망보다도 그것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도 그리고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그치고 모든 것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신령한 체험을 해서 하늘이 쪼개지는 것을 본다고 칩시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보면 그거를 보고 여기서 길길이 뛰면서 감격하고 자고해하는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이 가련해 보일까요? 가련해 보지 않을까요? 우스운 거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리 우리도 주를 알리. 여러분, 잠시 후 천국에서는 우리는 신비 그 자체 속에서 살고 신비라는 말조차도 없어질 거예요. 왜 그래요? 신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생명신의 가에 달마다 맺히는 과실 신비가 아닐 수 없죠. 죽었던 성도들,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에 만나는 것도 신비가 아닐 수 없죠. 사랑하던 주님을 마주대하여 배웁는 것도 신비가 아닐 수 없죠.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사는 것 신비가 아닐 수 없죠. 자체가 신비고 신비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신비하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때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그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에게 주시지 않는 신비한 체험을 주신다고 칩시다. 왜 주실까요? 그것은 그 신비 속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변화산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변화산에서 희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직후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겠사옵나이다. 그때 산 아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통스러운 광경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내기 위해서 애쓰는 광경이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비한 체험을 하신 후에 고통당하는 현장에 내려오셨을까요? 왜 고통당하는 현장에 베드로를 데리고 내려오시면서 초막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제의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체험은 그 체험 자체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왜 주실까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냉담했던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않았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주를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고 사라지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때가 묻고 더러운 것을 보고 아 묻었구나 그리고 거울에서 지나쳐 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관한 신비하고 기이한 그러한 신비하고 기이한 것들을 보고 체험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는 기대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보다 더 월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그런 놀라운 계시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는 닫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 수 없었고 그렇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비밀들의 뚜껑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계속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체험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온전한 체험이라면 그 체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체험을 인해서 스스로 즐거워하기 위한 어때요? 신앙은 신비할까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앙 자체는 신비한 거예요. 신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철학이지 신비의 요소가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베일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신비를 경험함으로써 믿을 수 없었던 이전의 것들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신비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일 수는 없어요. 그건 신비주의라고 말하죠. 신앙은 신비적이지만 그러나 신비한 것이 신앙의 목표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의 체험 자체에 이끌려서 신비의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두 직통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갈수록 사단은 역사해서 우리를 신비에 맹모 쓰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신비로운 체험 하나로 얼마든지 우리를 얽어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깊은 체험을 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직통파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자기의 신앙에 우위성을 말해주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난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더 이상은 자기에게 스승이 없는 것 같이 만약 그 사람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이상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무너져야 할 아집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체험이 참된 은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말씀의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게 되고 말씀을 익힐수록 체험의 필요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또 체험할수록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이 체험을 한 요한이 같은 사람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선행하러 간 것을 보십시오. 그는 요한은 그 모든 서신 속에서 또 계시록 속에서도 결코 사람들에게 나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과 계시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쪼개진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오늘 이 땅이었어요. 이 속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요한이 자기의 지체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당부하는 것은 우리는 체험을 하면 할수록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를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체험을 사모하게 되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이름으로서 우리들은 말하자면 말씀으로 뼈대가 서고 체험으로 살이 붙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이 되어버렸습니까? 그거는 뼈만 남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뼈들이 마디마다 붙고 힘살이 오르고 그리고 살이 붙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입니까? 무너진 뼈들이 다시 서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서고 살이 붙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강력한 군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고 어디서든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달려가고 달려가서 소용없는 사람이 아니라 달려가서 자기의 몫을 감당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말씀과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통해서 또 한 가지가 온전해지고 한 가지가 없음으로 남은 한 가지가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하는 그 시간이 체험을 동반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에 요한이 살아있어서 평신도였다면 분명히 그는 설교를 들어오러 오기 전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닫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해달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조금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감화력이 없는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투덜대며 설교자를 원망하며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시대의 요한이 평신도로 문제 많은 이 조국의 교회에 왔다면 그는 틀림없이 설교자가 설교해도 주님이 떼시지 않는 그 인봉을 인해서 강단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멋있어서 이름 때문에 성공하는 대신 이름만 근사하고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도 많고 직장도 많고 나라도 많습니다. 교회가 열린 교회라고 하는 간판만 그럴듯하게 붙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짜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실제로 여시지 않으면 초록색 간판에 열린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인봉을 떼시지 않는다면 매일 성경을 펼치고 기계적으로 때로는 소리소리 지르며 설교하고 때로는 울면서 말하고 때로는 덤덤하게 말하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이 예배 시간과 설교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죠? 10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설교한 테이프가 책꽂이에 까뜩입니다. 계산해보니까 30년을 설교를 하고 나면 쉬지 않고 8년을 들어야지만 그 테이프를 다 들을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말씀을 설교할 때 그 말씀의 인봉을 주님 자신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열린 교회에 오셔서 그것을 떼시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당돌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인봉을 떼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요한과 같이 사모함을 뛰어넘어서 뛰게 할 리가 없다라고 말할 때 크게 울면서 통곡하며 주께서 이 인봉을 띄워주시지 아니할 바에야 주께서 차라리 교회의 문을 닫으시옵소서 할 정도의 사모치는 마음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설교자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불평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설교를 듣기는 사모하지만 주일날 와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은 내 지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여주고 누구 말따나 설교를 그렇게밖에 못해? 한번 파도처럼 밀고 와서 우리 좀 못 쓸려 보네?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어려우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가. 사람들이 주여 쓸어 보내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와도 될까 말까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주여 옆사람도 쓸어가고 뒷사람도 쓸어가고 나는 뭐 쓸 게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옵니다. 여러분, 밀려가도 발목만 때리고 올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설교할 때 가끔, 그것도 가끔이고 그것도 가끔인데 가끔 안 여신다 하는 느낌이 들 때 있어요. 그때는 설교를 많이 하고 시계를 쳐다보는데 20분밖에 안 왔어요. 여신다 생각될 때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의 물줄기를 가란 심령들 속에 폭포수와 같이 밀고 가시는 것이 느껴져요. 잠깐 한 것 같은데 3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열려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교인이 1만 명이 돼도 이 강대를 붙들고 열린 문을 닫지 못하시도록 매달려 기도하고 닫혀진 문을 여시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난 화가 날 수 있어요. 10명만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설교자는 정말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말 거예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자신을 대견스럽게 여긴다. 내가 세속적인 동기에서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하면서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저는 제가 먼저 열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인해서 울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여실 거예요. 믿습니까? 안 여시면 우리 빨리 흩어져야 돼요. 시간 낭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안 여시면 우리 빨리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 지금 남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왜 그 문제 많고 사회에서 눈살 찌푸리는 지하실 교회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열려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 아마 강제로 읽혔으니까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기도와 영역. 그 책에 보면서 내가 한 가지 깊이 감명받은 게 그거예요. 교회에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건 설교 시간마다 다 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진짜 예의를 차리고 그 설교는 참아주는 거예요. 왜? 이게 도대체 무슨 밥인지 죽인지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자신이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이게 된장인지 고추장인지도 모르고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면서 욕하고 가는 거예요. 아유, 그것도 설교라고. 근데 거기 나오잖아요. 다섯 명의 자매가 예, 우리가 목사님 설교 저렇게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두 고개를 불가능하다. 예.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성경 본문이 더 헷갈려요. 응? 어느 나이 드신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새벽기도에 출애굽기 강해를 하는데 그냥 읽을 때는 알겠는데 설교를 듣고 나니까 더 가리숭해진대. 그러니까 참여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흉보면서 나갈 때 자매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기도 모임을 가진 거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간단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섯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는 그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도 강하지만은 그 기도를 세상적인 말로 팍팍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게 자기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 살인적인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차츰차츰 설교가 나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주간에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설교가. 그러면서 완전히 지난주에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라가서 설교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 교회 부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변화된 설교단 뒤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위해서 뼈를 깎는 설교자의 외로움과 그리고 그 아픔을 공유하면서 설교자가 저렇게 몸부림쳐도 몸부림치는 설교자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여시는 하나님, 말씀의 인봉을 떼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길이 열리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설교를 갔어요. 아마 1300명 모인다 그러대. 그 목사님이 참 도전도 되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교수님,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도들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뜨겁다는 인상은 좀 받았죠. 근데 막 차 대접을 받고 차를 타기 위해서 계단을 걸어 나오는데 폭풍우 소리 같은 기도 소리가 지하실에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선교와 그 다음에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합니다. 매일 한대요. 갑자기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교만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무언가 달라야 돼요. 깊이 있고 기도의 제목도 정말 그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매달려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박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요한이 우니까 하나님께서 장로 중 하나를 통해서 말하기를 Don't cry.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인을 때리라. 아, 그럼 처음부터 뗀다 그러지. 왜 이렇게 사람 슬프게 만든 다음에 뗀다 그러느냐 이 얘기예요. 응? 처음부터 뗄 자가 없다. 그럼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뗄 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뗄 자가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떼주면 되는데 왜 없다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그 없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통해 가지고 이 세례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이 운 거는 사실은 서러워서 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응? 그리고 어때요? 사람 앞에서는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막 울어요. 믿습니까? 아, 왜 이래요?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막 울어요. 그러니까 울음 그 자체가 기도가 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아요. 말을 해야지만 꼭 기도가 아니에요. 울면은 왜 우는지 주님은 아신다고. 요한이 엉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다 큰 사람이 말해요. 혼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엉엉 울고 나니까 Don't cry. 울지 마라. 없다고 내가 말했지만 내가 감춰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게 누구냐? 다윗의 뿌리에서 난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대시리라. 이거 읽으면서 좀 싱겁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왜? 이게 인봉을 떼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방 들어주셔요? 울고 우는 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금식기도 한 40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떼야지 되는데 한번 울고 나니까 그 다음에 Don't cry. 울지 마라. 떼어준다. 보여줄게.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장 신속히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그 누구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로만 부흥을 사모한다. 우리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추구하는 것이 뭔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이. 눈을 들어 사면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웃과 믿음이 깊은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강단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인봉을 띄워주시도록 이번 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Don't cry, 이제는 그만 울어라 위로하실 필요가 있을 정도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본질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무슨 위대한 일이 뻥 터지기를 기대하지 말라 얘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다 절박한 단계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의 체험이 쌓이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볼 때 말하자면 우리는 저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보이지 그 불뱀이 도사리고 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말하자면 가로막고 있는 그 길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런 하나님의 부어주심에 대해 사모하면서도 부어줄 수 없게끔 하는 요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것을 부여안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저런 신령한 부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니 내가 얼마나 대견한 사람인가, 이런 자아도취 속에서 우리들이 남보다 우월한 어떤 영적인 신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옳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체험을 주셨지만, 그러나 요한은 지금 과거의 그 모든 체험을 한 그것이 지금 자기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여시고 그 책의 임봉을 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기이한 말씀의 계시를 알려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멋진 이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라서 설교를 하겠다 그러는 사람이 한 번쯤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출발서부터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바르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누구도 돈 사랑하지 않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교회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자기들의 교회만은 그러기를 원해요. 그러나 어때요?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 그 모든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다시 우리들이 그토록 고통했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서서히, 말하자면 손과 발뒤꿈치에 각질이 생기듯이 그렇게 교회가 굳어져가고 마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그럼 여시지 않는다고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그 은혜의 체험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럼 그거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껏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비춰볼 때 그것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한계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죠. 매일 눈 뜨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플러스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절망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문제없이 살아갔던 것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으면 안 돼요. 나는 생각해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은혜, 내게 알게 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한 신앙의 세계, 어떻게 하면 그 바다에 대해서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내가 즐거워했던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위대한 세계를 인해서 내가 감격했던 그 감격을 함께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까,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믿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능란한 말로서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말쟁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철학자들이 그를 보고 말쟁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에피큐리우스 학파들하고 논쟁을 해가지고 꺾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말과 능란한 웅변으로 아덴의 철학자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어요. 여러분, 훌륭한 설교가 우리를 훌륭한 신앙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열린교회에 와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떠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들은 잡지 마세요. 왜 그래요? 우린 지금 여기 누구 얼굴을 생각해서 함께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 대신 오는 사람도 막지 말라 해요. 누가 막겠냐 해요. 어떤 사람이 오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열리지 않은 강단, 열리지 않은 교회, 열리지 않은 영적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그 열리지 않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요한은 인을 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니 요한이 잘못했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떼고 싶지만은 그러나 계시를 받고 있는 너의 죄악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이것을 뗄 수 없다. 너는 먼저 너를 정결케 하기 전에 이것을 볼 수 없다. 그랬더라면 울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울면은 그 눈물로서 정결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잘못한 겁니까? 사도 요한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누가 보여달라 그랬어요? 왜 보여주시지도 띄워주시지도 않을 임봉한 책을 도대체 왜 들면서 여기 모든 거 다 있지 그러시냐 얘기예요. 응? 요한은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는 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 책은 닫혔고 그것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울었던 거예요. 매달렸던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시는 데 집중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열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울 뿐이죠. 울면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떼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생각했어요? 알아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지금 닫혀있고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떼실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거나 영적으로 갑갑해질 때 누구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미 회복으로부터는 새까맣게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사람 치고 좋은 설교 들려줄 때에 신앙생활 옳게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 심령 자체가 그렇게 말씀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설교를 들으며 고통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닫혀졌다는 그 사실,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설교자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닫혀졌다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왜 닫혀졌는지, 누구 때문에 닫혀졌는지, 누가 그걸 몰려오게 하는지 그 문제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열려져야 한다는 사실과 그러나 닫혀져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러자 그는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요. 매달려. Don't cry. 울지 말아라. 요한아. 울지 말아라. 이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 울지 말아라. 주님이 이런 위로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교회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네? 아니 위로 그러는데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교회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네? Don't cry. 아니 울어야지 울지 말라 그러시죠. 네? 떼어주시옵소서 말해야지만 걱정 마라. 내가 열어주마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열린교회 10개월 이제 1주년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비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맨 처음에 각성과 부흥에 대해서 눈뜨면서 가졌던 그 치기어린 생각들과 감성적인 생각들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단계를 한 번 더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Don't cry. 울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아무도 우는 자가 없습니다. Don't cry. 내가 열어주마. 내가 열어줄게. 눈에 눈물을 닦아라. 말해주시고 싶지만 여는 것이 절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는 부흥을 사모한다. 그리고 걸어다닙니다. 여러분, 어느새부터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열려지지 않는 말씀의 세계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울 수 있는 심장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요한이 되기를 저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여시기를 사모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언젠가 여러분에게 Don't cry, 울지 말아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모하는 그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그 인봉이 띄어지게 될 때 잠시 닫혔던 계시가 다시 열리고 그리고 더 깊은 계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